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 75돌세 즈음하여 16일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축전은 김정일 장군님의 생애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들고 만고 풍상을 해치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가장 걸출한 수령 절세 애국자의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 통일 3대 훈장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 통일과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온 교리의 거적적 투쟁을 이끄심으로써 삼천리 강산의 조선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전진하는 6.15 통일시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대야가 굽이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위협은 오늘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을 높이 모시어 세인의 찬탄 속에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 통일의 진로와 그를 위한 투쟁 방략은 자주 통일 위협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실천 강령이며 온 교리를 전원 넘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거적적 투쟁으로 부르는 거무적 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상한 문무와 무한대의 정력을 지니시고 주체조선의 강성과 번영, 자주통일의 승리를 앞당겨 오시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의 용수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최성의 영광이며 최대의 행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 노선과 방침을 조국 통일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틀어지고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놓겠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